오늘은 그대와 만나기로 한 날 일찍 일어난 너에게 전화를 걸죠 잠은 잘 잤어 밥은 먹었어 너무 설레는 오늘 yeah 널 위해 사둔 선물을 손에 들고 네가 있는 그곳으로 난 향하죠 오늘 뭐 할까 넌 뭘 좋아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죠 I can love you 왔으면 됐어요. 근데 우리 오늘 뭐 할래요? 글쎄요. 그럼 일단 따라와 봐요. 오늘따라 자꾸 신경 쓰게 돼 걸음걸이 손짓 너를 보는 눈빛 오늘을 위해 사둔 재킷 아 몰라 부끄러운 벌과 널 보러 가는 내 마음은 자꾸 불러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우리 같이 오늘 뭐 할까 눈만 마주쳐도 기분이 좋아져 미치도록 네가 더 좋아져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너 모르게 나 밀어볼래 I can love you everyday 오늘 뭐 할래요 함께 영화 볼래요 나만 따라와요 I can love you everyday 오늘 뭐 할래요 둘이서 단 둘이서만 놓고 I know about you girl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가죠 You know about me girl 그대와 함께라서 행복할 수밖에 없죠 I know about you girl You know about me boy 행복한 기억은 추억으로 남죠 I know about you girl You know about me boy 너와 평생 이제부터 시작할래 너와 나로 아침에 부은 너의 눈도 난 매일매일 보고 싶고 자꾸 배시배시롭게 됐어 슬슬하고 답답한 내게 영혼을 불어넣어주어 마치 프리샷 꽃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게 단데 보고 난 부르지 말고 둘이서만 놀아